20일 남조선의 국민일보에 의하면 박근혜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취를 감추었던 7시간 동안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사회망에 올라 남조선 각계의 분노를 더욱 격앙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신문 서울경제는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락 사건과 연관된 청와대 비서관들의 비행을 한국일보는 최순실과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 비서관이 범죄 행위의 증거를 없애려고 발악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